이대로 끝나버릴 것만 같아서 그대가 숨어버릴 것만 같아서 자꾸만 보내요 그대만 보내요 멍한 바보처럼 이렇게 커져가는 마음이 난 두려워 오늘도 모른 척 그댄 지나치려 해도 눈물이 흘러서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이젠 그대 얼굴 그대 이름 온종일 그리는데 사랑해요 그대 그 아픔까지 함께 할게요 힘든 이 세상에 날 웃게 해준 한 사람 혹시나 그대 내게 오는 길 어렵다면 그냥 서 있어요 내가 그대에게 갈 테니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이젠 그대 얼굴 그대 이름 온종일 그리는데 사랑해요 그대 그 아픔까지 함께 할게요 힘든 이 세상에 날 웃게 해준 한 사람 함께 할게요